없으니까 사랑이랬지. 잊으려 애를 쓰니 또 보고 싶더라. 7번 국도 바닷길 따라 끝없는 나의 사랑길을 뜨는 정동진에서 뜨겁게 사랑도 했지. 가다가 멈추어 보니 그때 그 포장마차 사연 많은 술 한 잔 심한 갈매기 소리 내 마음 끼룩끼룩 보고 싶다 사랑아. 뜨겁게 사랑도 했지. 가다가 멈추어 보니 그때 그 포장마차 사연 많은 술 한 잔 갈매기 소리 내 마음 끼룩끼룩 보고 싶다 사랑아. 무심한 갈매기 소리 내 마음 끼룩끼룩 보고